푸른 밤 총현입니다. 얼마 전 TV에서 다양한 대행 업체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효도 대행 서비스, 사과 대행 서비스, 심지어 이별 대행 서비스까지 있다고 하죠. 이렇게 역할 대행 서비스가 늘어나는 건 요즘 사회가 감정 전달에 서툴러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만약 제3자가 나타나서 김종현님이 헤어지고 싶으시답니다. 미안하다고 전해달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진심으로 느껴질까요? 내가 직접 말해야만 전달이 되는 진심이 있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황석영 작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나는 소설가를 꿈꾼 적이 없었다. 당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쫓아서 살다 보니 어느새 소설이 와서 너의 삶을 글로 쓰라고 이야기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다 보면 찾아지는 목표도 있겠죠? 2월 26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이었지. 난 작고 어리석은 아이였고 열병처럼. 2월 26일 목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였습니다. 좋은 노래네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적 씨의 스캣, 특유의 발음 뚜뚜루뚜뚜. 이규리님, 대행이요? 전 문자로 차였어요. 슬퍼도 힘들어도 직접 말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여기 솔로우대 방송 맞죠? 하셨습니다. 예, 맞고요. 심지어 DJ도 솔로고요. 막내 작가도 솔로예요. 나만 죽을 수 없다. 막내 작가도 솔로입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대행 서비스. 뭐 이별 대행까지 하나요, 요즘엔? 효도 대행은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보내 드려야 하는데 내가 함께 가지 못하면 뭐 가이드나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효도 대행 서비스로. 근데 사과 대행, 이별 대행은 좀 이런 대행까지 필요한가요? 뭐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글쎄 못할 것 같아요. 사과나 이별, 이건 대행으로는 내가 사과하고 내가 헤어짐을 고해야 진짜 사과와 진짜 헤어짐이겠죠. 자, 고독식 클럽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 디어 클라우드의 나인씨 함께합니다. 1년이 넘게 직접 주제를 정해서 노래를 선곡해 오고 계시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선곡을 하시는지.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선곡을 해오셨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이제 슬슬 다시 한번 사연을 모집해볼까 합니다. 우리 가족분들 꽁꽁 숨겨놨던 사연들 이제 푸른밤으로 보내주십시오. 홈페이지에도 열겠죠, 이제? 홈페이지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또 보고 곡도 쓰고 가사도 쓰고 해서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즌이죠? 와, 시즌이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뭔가 푸른밤에 새로운 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한테도 참 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여서 여러분 많이 부탁드릴게요.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푸른밤으로 보내주십시오.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즈노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MBC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져 옵니다. MBC에 음악의 신이 있다는 전설. 그분께서는 정말이지 모르는 음악이 없다는 전설. 배철수의 음악 캠프, 배모 작가는 절대 아니고요. 주인공은 바로 아침 프로에서 일하시는 오모 음악 작가님. 돌부처 같은 미소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음악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스토리가 줄줄 나오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여튼 제가 오늘 온 곳에 그래서 이 오모 작가님과 음악력에 있어서 자웅을 겨룰 만한 분이 경영을 하는 음악 카페입니다. 실제로 이곳 사장님도 LP 마니아여서 오모 작가님과 여러 번 마주쳐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이 가게의 위치는 상수역과 합정역의 중간 정도. 2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음악 선곡이야 물론 좋고요. 무엇보다 2층 창가에 테라스 자리가 있어서 날씨 좋은 날 이곳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음악을 듣는 기분. 가히 끝장난다고 하네요. 이제 곧 3월인데 솔솔 부는 봄바람을 만끽하면서 음악을 듣는 거죠. 이곳에서는 옛날 음악뿐만이 아니라 요즘 음악들도 편견 없이 틀어주십니다. 이곳 단골인 배모 작가가 항상 여기에 가서 신청하는 곡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그 곡으로 신청을 하고 음악을 들어봅니다. 국가스텐 몽타주.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쿠카스텐의 몽타주였습니다. 아 시원시원하네요. 보컬도 너무 좋아요. 쿠카스텐 역시 실력이 출중한 밴드입니다. 2712님 이야 이거 이러다 M본부 PD님 작가님들 다 사생활 폭로 당하겠어요. 조심하셔야겠어. 아 그죠 저도 오늘 우리 푼마 막내 작가 솔로라고. 아 근데 또 몰라 비밀 연애하고 있을지 나만 솔로일지도 몰라 푸른 밤에서 이 배신자들. 8525님 음악이 머문 자리들 덕분에 홍대 숨은 카페들 찾아다닐 계획을 짜려고요. 하루 날 잡아서 소개된 카페들 다니면서 노래 들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와 그러면 몇 곳을 가는 거예요 하루에? 와 어쨌든 그런 뭔가 일상에 재밌는 가까운 곳으로 가는 여행? 그런 출발지를 또 푸른밤에서 이렇게 힌트를 준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그렇네요. 좋잖아요. 이런 뭔가 멀리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 있는 내가 모르던 곳으로 떠나는 것. 이것도 여행이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어땠는지도 보내주시고요. 그 어느 카페가 어느 음악 카페가 저에겐 딱 맞더라고요. 분위기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김지은님, 아니 근데 음악이 머문 자리들의 화자가 원래 쫑디였죠? 한국으로 오고 나서 자꾸 순파가 여행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셨습니다. 순파가 정말 이제 자기가 정말 가본 곳을 이제 해외 음악이 머문 자리들 하다가 할 때는 그냥 상상으로 하다가 이제 본인의 경험담을 이제 토대로 하니까 막 화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화자가 킬미일미인 거야. 종현이다가 순파다가 막 어쨌든 즐거운 음악이 머문 자리들 뭔가 정말 이게 피부로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봐야죠. 강리아님, 저요 설 연휴 동안 고향 집인 제주도 가서 건강하고 건강히 먹고 잘 자고 해수 사우나도 가서 몸을 정화시켰는데 오늘 커피 두 잔, 시리얼, 햄버거 세트로 몸에 다시 인스턴트 칠해놨어요. 하하하하 하셨습니다. 그 제주도 가셔서 건강한 것들 즐기셨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그것도 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쌓이기만 하는 거야, 나의 몸엔. 카페인과 인스턴트들. 근데 어쩔 수 없죠. 사람 사는 방식이라는 게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그쪽으로 계속해서 쏠리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설 연휴나 뭐 이럴 때 고향이나 뭐 나를 챙겨주는 누군가와 가까이 하면서 몸도 좀 챙기다가 좀 뭐 생활 패턴도 무너졌다가 다시 또 챙기다가 그런 거에 반복인 것 같아요. 항상 뭐 칼같이 몸만 생각하고 그렇게 또 챙기고 그러긴 힘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5055님, 선배가 되는 게 이렇게 설레임 가득한 일인 줄 몰랐는데 기대, 걱정, 설렘으로 잠이 안 와요. 아, 계속 심장이 붕붕 뜨고 설레서 걱정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근데 사연에는 웃음 표시 가득이네요. 진짜 설레고 기분 좋아 보여요. 선배가 되는 것. 글쎄, 저도 저의 후배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고 그런 건 아니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리긴 힘들지만 저도 설렜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저희 다음으로 팀이 나왔을 때 뭐 FX라든지 엑소라든지 팀이 막 이렇게 데뷔를 할 때 너무 막 저희 심지어 이동 중에 휴게소 빨리 가자고 지금 애들 첫방 하니까 봐야 된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기분 아닐까요? 5055님도 왠지 더 정가고 이런 게 소속감이겠죠. 2237님, 저 내일 대학교 입학식가요? 1호 학번 새내기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일단 축하하고요. 뭐 대학교 갔으니까 이제 엄마 말이 진짠지 아닌지 확인해봐야죠. 대학교 가면 이뻐진다 그러죠? 대학교 가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긴다고 그러죠? 그걸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뭐 신입생 환영회, 여러 가지 모임들, 동아리 활동들 하면서 본인의 주량도 확인해 보시고요. 공부 말고도 세상엔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걸 느낄 거예요. 즐기세요, 즐기세요. 4764님, 쫑디 내일부터 1시간 40분 거리에 사무실로 출근을 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지하철에서 뭘 할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근데 사실 지하철에서 뭐 하지? 책 읽을까? 뭐 신문 볼까? 뭐 이런 것들 많이들 계획하시던데 피곤하셔서 다들 많이 주무시던데 뭐 빡빡하게 무언가를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냥 아침을 전 준비하셨으면 해요. 뭐 갈 때 꼭 책을 몇 페이지 읽어야지, 신문을 어디서 어디까지, 음악을 뭐 들어야지 이런 것보단 그냥 하루의 스케줄을 지하철에서 짜보시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뭐 촉박한 스케줄 막 오늘 뭐 어디 가서 뭐 먹고 일 뭐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끝나고 뭐 할지, 점심으로 뭐 먹을지 이런 세세한 그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하철에서 짜면 될 것 같습니다. 2704님, 이제 입사한 지 한 달 된 신입사원입니다. 취준생일 때는 일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네요.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하고 걱정돼서 매일같이 기죽어 있어요. 아, 그래도 덕분에 쉬었다가요 하셨습니다. 그 일을 처음 시작하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익숙해지고 좀 신입사원의 그 이름표를 떼게 될 때쯤이 되면 스스로도 이런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들이 좀 어느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요. 본인도 많이 노력을 하실 테니까 금방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윤영배의 키 큰 나무 듣겠습니다. 윤영배의 키 큰 나무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오픈런으로 진행 중인 연극 라이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코엑스 아트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 보실 겁니다. 국립 국악 관악악단과 하림 스페셜 게스트 김현우가 함께하는 좋은 밤 콘서트 야호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12일 목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고덕시 클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422님, 지난주에 새벽 3시에 하는 심야 라디오 DJ를 부탁해 나인 언니가 하시는 거 듣고 나인 언니 SNS로 푸른밤 애청자인데 듣고 있다고 선곡 정말 너무 좋다고 했는데 선곡이 정말 죽이죠? 라고 답을 받았어요. 완전 감동 진짜 최고예요. 오늘도 기대할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나인 씨 그 DJ를 부탁해 하시는 그 SNS 저도 봤었는데 오늘도 좋은 음악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구독시 클럽 광고 후에 만나보죠. MBC FM for you. Maybe one of those really big shoes. 중국의 한 젊은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좋아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랑도 좋아한다. 그 이유는 사랑을 할 때 비로소 가장 깊고 아름다운 고독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랑 따위 하지 않아도 이분의 선곡으로 깊고 아름다운 고독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죠. 디어클라우드의 나인 씨와 함께합니다. 고독시 클럽. 엄선된 양질의 고독과 만나는 시간이죠. 고독시 클럽. 함께할 분은요. 푸른밤 가족들에게 딱 어울리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고독만을 주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커플 매니저보다 유능한 푸른밤의 베스트 성공 매니저 나인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성공 매니저. 커플 매니저. 이거는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드는데요. 그럼 커플 매니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선공 매니저 말고. 커플 매니저가 뭐예요? 모르겠어요. 주선해 준 사람들 아닌가? 소개팅 같은 거? 아, 모르겠어. 뭐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네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때요?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요. 저는 어떤 사람이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사람으로? 네, 노래 말고. 노래는 됐어. 되게 귀여운 노래, 스타일. 되게 귀여운 스타일? 되게 애교 많고 귀여운 스타일. 아, 그래요? 어때요? 좋죠. 뭔들 내가 뭔들 지금 뭔들 거부하겠어. 아, 슬퍼지잖아요. 슬퍼하지 마요. 왜 슬퍼해? 슬퍼하지 마. 나 괜찮은데 왜 다들 슬퍼하는지. 깊고 아름다운 고독을 만나려면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죠?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그 연애할 때 네. 너무 보고 싶잖아요. 너무 보고 싶을 때 오는 그 고독감이 네네. 누가 없을 때 있는 고독감보다 조금 더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네요. 누군가 옆에 있어서 내가 더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심지어 같이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사랑하면 외롭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게 아닐까요? 언제적 얘기인지. 네. 임서연님. 평일에도 푸른 밤을 다 듣고 자면 그 다음 날 너무 힘들어서 다시 듣기로 들으려고 했는데 나인 언니 선곡은 생방에 들어야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서 오늘도 숙제하면서 나인 언니 기다렸어요. 아유, 잘했어요. 숙제 많은가 보다. 숙제하면서 라디오 들으면 되게 집중 잘 되지 않아요? 저는 사실 뭐 들으면서 하는 거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음악도 안 들으면서 했어요. 숙제 저는 앉아있는 시간 너무 싫어서 그렇구나. 빨리 끝내고 차라리 누워서 어떻게든 널브러져서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종디였습니다. 아, 맞아요. 남자는 네. 다 그래요. 그래요? 아닌가? 나만 그래? 아 맞아. 근데 그 얘기 있어요. 남자보다 여자가 멀티태스킹을 잘한대요. 맞아요, 맞아요. 나인 씨는 그런 거 잘하세요? 저도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공부할 때 라디오 틀어놓는 버릇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유지원님. 네. 저도 우연히 새벽까지 잠 못 들고 있다가 나인 씨의 DJ를 부탁해 세 번이나 다 진짜? 들었어요. 심야에 좋은 선곡들이라 편하게 들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독시 클럽 느낌이 나고 세 번째는 이소라님 특집. 아 정말 좋았어요 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DJ를 부탁해. 일단은 좋아하는 노래만 쭉 들으니까 그냥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새벽에 특화된 목소리라. 아 그쵸 그쵸. 제 목소리는 낮에 들으시면 안 되거든요. 아니에요. 낮에도 좋지만 새벽에 딱 맞아. 그래서인지 뭔가 좀 편안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7474님. 꺄 나인 언니다. 언니. 목요일만 기다렸어요. 그랬어. 오늘도 신의 선곡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오늘 선곡이 정말 정말 죽입니다. 어떤지. 첫 곡부터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빨리 그래요? 들려드리고 싶어요. 주제부터 한번 만나보죠. 어떤 주제예요? 오늘 주제도 진짜 그 자신감이 넘치는 건데 멋이란 건 이런 거지. 와 주제에서 느껴지는 뭐라고 해야 되죠? 자만. 허세. 아, 전 허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이 즐거움, 허세의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네네. 이 낭만, 허세 낭만 느껴져요. 그쵸? 주제, 멋이란 건 이런 거지. 이런 거야. 뭘까요? 그 나인 씨가 정한 주제에 맞는 선곡 우리 가족분들도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실시간 선곡이 제일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오늘 주제인 멋이란 건 이런 거지. 예, 이 선곡과 이유 적으셔서 어울리는 곡들을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럼 나인 씨가 골라온 첫 번째 노래. 멋이란 건 그렇지. 이건가요? 뭐죠? 첫 곡은 내한 공연이 확정됐죠. 폴 맥카트니의 노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원래는 비틀즈 앨범 수록곡인데요. 네. 폴 맥카트니가 부른 버전으로 듣고 싶어서 네. 오늘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Hello, Goodbye라는 곡입니다. 5월달이죠? 그렇죠. 폴 맥카트니. 하셨어요? 그거? 아니요. 네네. 저는 힘들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아서. 진짜? 5월달이 좀 바빠요. 이미 좀 바쁘게 예정 잡힌 것들이 많아서. 네. 아예 티켓팅도 포기를 했습니다. 괜히 표 잡았다가 속상하고 슬프고 그렇지, 싶지 않아서요. 그건 그렇지. 근데 저번 거도 예매했었잖아요. 그니까요. 폴 형 아파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기적인 마음이지만 폴 형 그냥 무대 위에서 링겔 맞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는데. 아니 근데 아직 2월인데도 네. 벌써 5월 스케줄 잡혀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죠. 크게는 좀 그런 식으로. 어떨 때는 약간 가깝지 않아요? 이렇게. 가깝하냐고요? 스케줄 이렇게 쫙 1년 스케줄 쫙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면 갑갑할 것 같아요. 갑갑하기도 해요. 사실. 그죠. 사실은 그런데 네. 어떻게 보면 바쁜 게 복이다라는 복이죠. 얘기도 복이에요. 많이들 듣고 하니까 그럼요. 뭐 가끔 그러다가 뭐 한번 이렇게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고 그렇구나. 사람이니까. 그러면 일단 이 노래로 폴 맥카트니 공연 현장을 이렇게 맛보게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투어에서 첫 곡으로 많이 한대요, 이 노래를. 그러니까 투어에 왔다고 우리 상상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자, 폴 맥카트니의 Hello, Goodbye 듣겠습니다. 폴 맥카트니의 Hello, Goodbye. 그렇죠. 마지막 이게 노래 끝나가는데 하이의 소리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버전인 거야. 라이브 버전이죠. 이어지는 거야. 뒷곡이 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와, 정말 좋네요. 좋죠. 네. 현장감이 좀 있나요, 지금? 완전 있어요, 완전 있어요. 시작할 때 쨍. 고. 좋았어요. 서재현님. 네. 옛날에는 라디오에서 라이브가 나오는 걸 이해 못하곤 했었는데. 푸른 밤에서 라이브 특집 했을 때 헤드셋으로 듣다가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는 느낌을 받고 그 묘미를 알게 됐는데 이 노래도 라이브 들으니까 설레요 하셨어요. 맞아요. 제 생각에 라디오의 가장 좋은 점은 네. 상상력을 자극해 준다는 거예요. 맞아. 이게 시각적인 뭔가 맞아, 맞아. 뭐가 없으니까 눈을 감고 상상을 하면 뭐 DJ의 목소리도 나와 뭐 옆에 있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뭐 음악을 들을 때도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면 내가 지금 현장에 현장감. 있다. 그리고 그 라디오에서 무서운 얘기하거나 어허. 그 야한 얘기하는 야한 얘기 되게 야하고 되게 해볼까요? 무서워요. 야한 얘기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야한 얘기 야만 꺼내도 야. 되게 야하다니까 야 네 그러니까요. 구호바루님 네. 멋이란 건 이런 거지 성공이란 건 이런 거지 선곡은 나인처럼 첫 곡부터 엄지척하고 올립니다 하셨습니다. 좋았어요. 시작이 아주 아주 수긍이 가요. 그죠. 어, 주제 고맙습니다. 아주 수긍이 가는 Hello, Goodbye. 네. 곡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폴 맥카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뭐 모두 다 아시겠지만은 네. 아닐 수도 있으니까 비틀즈의 베이시스트 그리고 보컬이자 또 싱어송라이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중음악가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20세기 대중음악의 상징적인 뮤지션. 아하. 그 영국에서는 여왕에게 써라는 칭호를 수여받은 남자이기도 하고요. 헤이주드, 예스터데이, 컴투게더 뭐 그 비틀즈의 가장 유명한 곡들은 다 폴 맥카트니가 거의 다 썼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비트곡 제조기. 그렇죠. 그래서 빌보드 기준으로 비틀즈 시절에만 총 21곡의 싱글 1위 곡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정말 21곡이 1위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틀즈 시절에만이라는 네. 거잖아요. 이제 폴 맥카트니 솔로가 나왔으면 또 다른 곡들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이제 이 남자가 한국에 오는 거예요. 5월에. 그죠. 저는 헤이즈드의 그 나나나나나나 거기 하려고 지금 제가 십몇만 원을 결제를 한 거예요 지금. 지금 그 어디서 하죠? 몇만 명 정도죠?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 그렇지 않아요. 체조에서 하지 않나요? 체조인가요? 주경기장 아닌가요? 어, 종합운동장. 어, 그러니까 가장 큰 대해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연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 몇만 명이 함께하는 그 와. 그러니까요. 벌써 소름. 어, 그러니까. 같이 나나나나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저는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그중에서 오늘은 그 비틀즈의 Hello, Goodbye라는 곡을 들으셨고요. 이 곡도 역시 폴 맥카트니 노래인데요. 이 You Say Goodbye, I Say Hello. 전 이 가사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지금 이별 통보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남자는 아닌 거야. 나는 아직도 헬로우인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야. 그래서 헬로우 굿바이인 건데 당신은 굿바이를 얘기하지만 저는 여전히 헬로우입니다. 안 돼요. 굿바이 안 돼요. 헬로우 합시다. 계속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귀엽기도 하고 가사에서 느껴진 어떤 재치나 맞아요. 그 뭐라 그럴까 라임이라고 해야 네네네. 되나요? 그런 것도 정말 너무 수려한 정말 그런 곡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네. 인사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어. 한국말이 상당히 인사가 재밌는 게 똑같아요. 어떤 게요? 안녕 안녕. 만남과 헤어짐의 인사가 똑같다라는 게. 오 정말 감성적이야. 그러네요. 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아, 좀 그렇구나. 가사로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헬로 굿바이도 사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하지만 발음은 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어 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역시 한국어는 정말 대단한. 어느 곳 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히트곡 해요. 히트곡 아이디어인데요. 안녕 안녕. 제가 먼저 가져갈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좋아. 아 좋아. 나인 씨가 뭐 그래서 야. 어디 한 어디 나가 갖고 종현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모티브를 그런 얘기라도 얻었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멋진 분이니까. 네. 자, 두 번째 곡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야죠. 두 번째 곡도 멋이란 건 이런 거지라는 주제랑 상당히 어울리는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곡 아마 들으시면은 아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나온 지는 얼마 안 됐고 나는 네. 팝이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노래는 만큼은 그래도 제가 자신 있는 게 얼마 전에 전지현 씨가 나오는 화장품 광고에 배경음악으로 쓰였어요. 근데 이게 음악이 너무 멋있게 잘 나왔어요. 제가 괜히 막 뿌듯하더라고요. 네네. 이 노래가 저렇게 멋있게 표현이 되다니 막 이러면서 호지어라는 그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의 Take Me to the Take Me to Church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사실 푸른 밤에서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네, 많이 나갔어. PD님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그리고 저도 좋아해요. 아, 한 제 기억만으로 해도 한 3번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너무 좋아서 네네. 들을 때마다, 소개할 때마다 제목도 좀 뭔가 있잖아요. 있죠. 근데 PD님이 또 보시면 약간 그 비극적이면서 음산한 거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죠? 역시 PD님들 고뇌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근데 이 노래는 정말 고뇌의 직종. 음산을 넘어서서 굉장히 웅장한 비극의 웅장함을 표현한 곡이 아닌가. 오늘 라디오가 상당히 야한 매체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 곡 단언하는데 엄청나게 야해요. 듣기에. 야해. 전 그랬어요. 야해야 음악이죠. 자, 야한 음악 듣겠습니다. 네네. 호지오의 Take Me to Church 듣겠습니다. My lover's got humor. She's a giggle at a funeral. Knows everybody's disapproval. I should have worshipped her sooner. If the heavens ever did speak, she's the last true mouthpiece. Every Sunday's getting more bleak. A fresh poison each week. We were born sick. You heard them.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서 호지어의 Take Me to Church 들으셨어요. 그렇죠. 박경은 님이 제목만 듣고 무슨 노래지? 했는데 하이라이트 들어보니까 아, 이 노래 하게 돼요 하셨습니다. 그 부분 있잖아요. 재미를 줘. 네. 앞에 기타 둥둥.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죠. 이제 수트를 딱 입은 남자가 둥둥 할 때 그 소리에 맞춰서 넥타이를 푸르는 거야. 빠밤 하면서요? 둥둥. 두 번째 둥둥 나올 때 자켓을 벗는 거야. 세 번째 둥둥 나올 때 안경을 벗고. 야. 그다음에 시계. 계속 벗는 거네. 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둥둥이 많이 나오거든요.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꽤 많이 나와요. 후렴구에 한 네다섯 번 나와. 2절 가면 큰일 나겠어요, 아주. 그러게요. 자, 이현주님. 네. 지금 가사 해석 찾아보고 왔는데 살짝 놀랐어요. 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이 노래 듣고 처음에는 가스펠인가 했어요. 네, 뭐 가사. 에이맨, 뭐 Take Me to Church 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게요. 그 뮤직비디오가 러시아에서 있었던 동성애를 반대하는 폭력 사태를 모티브로 네네. 만들어졌어요. 네네. 중간에 심지어 그 폭력 사태 실제 영상이 삽입될 정도로 강렬한 네. 뮤비 영상인데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호지오한테 물었대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곡인가요? 그랬더니 그 인터뷰에서 호지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동성애자를 옹호한다기보다 사랑하는 대상이 이성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제약으로 여기는 현실을 비판하고 싶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랑하게 놔둬라 약간 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뭐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에 옹호, 박해 이런 건 아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붙으면 안 되죠. 그런 단어들은. 그러니까요. 저는 한편으로는 그 세상에 이렇게 모든 차별이나 네. 폭력이나 이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노래로 이렇게 만들었고 멋있는 노래로 소화가 가능했다는 데 있어서 멋이란 건 이런 거지. 이런 생각이 표현을 들었습니다. 하는 것. 역시 많은 생각을 가진 남자는 섹시해요. 그렇죠.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 제가 한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뇌가 섹시한 남자라는 단어나 이 문장이 유행하기 전부터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뇌가 섹시한 거를? 뇌가 섹시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여기저기서 네.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고. 뇌가 섹시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어느 부분보다 뇌가 섹시하고 싶어요. 뇌가, 알겠습니다. 뇌가 주름이 없으세요. 이런 말 싫어. 주름이 많을수록 좋은 주름이 많고 싶어. 뇌는 주름지고 싶어. 자, 호지어의 네. Take Me to Church까지 그렇죠. 들어봤고요. 네. 다음 곡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야죠. 일단은 호지어 노래는 그 2015 그래미 올해의 노래 노미네이트가 됐었어요. 근데 샘 스미스가 탔죠. 그렇죠. 샘 스미스의 힘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들으실 곡도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됐던 네. 밴드의 노래입니다. 클린 밴디트라는 밴드의 레더비라는 곡 가져왔어요. 이 곡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이 곡은 제가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편곡이 너무 멋진 거예요. 편곡. 편곡 때문에 오늘 가져왔는데요. 네. 이 소울풀한 보컬에 일렉트로닉이 가미된 그게 굉장히 잘 버무려진 곡이에요. 그렇군요. 요즘에 보컬들이 다 소울풀한 많이 그렇게들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보컬에 편곡이 이렇게 좀 세련되게 요즘 스타일로 나오니까 이거 역시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 분이나 그러신 분들이 일어나서 같이 춤추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 곡은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할게요.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고독시 클럽 나인씨의 선곡으로 함께하고 있죠. 네. 3부 첫 곡으로 클린 밴디트, 제스 글린이 함께한 레더비 들으셨어요. 레더비. 오, 편곡이 상당히 인상 깊은 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딱 들어오네요. 그 처음에 진짜 그 현이 처음에 딱 인트로로 시작을 해서 저는 어떤 곡일지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네. 일렉트로닉 댄스 곡인 거예요. 그거 굉장히 놀랐어요. 그 도입부에서부터.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일렉 바이올린도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연결고리가 또 있는 것 같고 잘 어울리는 부분이 네. 그런 접점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참 이 네. 곡에서는 편곡이 기가 막히네요. 네,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나오는 그 현 몇 악기일까요? 그러니까. 쿼텟 이상인 것 같은데. 이상이겠죠. 4개 이상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상당히 흥겹네요. 그렇죠. 조은지님. 믿고 듣는 아인 언니 선곡 덕분에 몸속에서 꿈틀대고 있는 흥과 함께 멋이 폭발하는 기분이에요. 멋이라는 게 폭발했다. 아, 이거 웃기다. 아, 은진 씨 웃기네요. 멋이라는 게 폭발하셨어요. 이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네. 딱 들을 때 내가 멋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노래들. 뮤직비디오 찍는 순간. 그죠. 있죠. 내가 비록 지금 침대에서 그냥 되게 조악한 이 이불을 덮고 있지만 그렇지만 난 너무나 아름다운 그 느낌.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지금 당장 여러분 음악이 나올 때 거울 앞으로 가십시오. 아하. 립싱크를 하면서 뇌세적인 눈빛을 보며. 와, 나 그거 혼자 있을 때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도. 아, 진짜? 뮤직비디오 찍기 전날 네네. 거의 그걸로 밤을 새요. 너무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연습.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네. 음악에 재미있고 멋인 거죠. 그죠. 5584님. 네. 이 노래 길거리에서 들어봤는데 빌보드 9위까지 했던 곡이군요. 매우 현대적인 듯 합니다. 그쵸. 이 표현 상당히 네, 현대적입니다. 뭔가 현대적인 듯 합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뭐랄까 어른스럽고 멋이란 건 이런 거지. 상당히 뭐랄까 제가 이런 걸 묻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음악은 몇 위 정도에 형성이 돼 있죠?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그래요. 빌보드 9위까지 했던 곡이군요. 네. 그리고 2015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댄스 레코딩상을 수상했어요. 그럴만한 게 지금 보면은 현이랑 일렉트로닉 사운드가 되게 네. 잘 버무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다 따로 놀지 않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진짜 매력적인 곡인 것 같고요. 이 클린 밴디트라는 영국의 일렉트로닉 그룹은 2010년에 데뷔한 팀이에요. 근데 저도 이 노래로 이 팀을 알게 됐고요. 네. 이 곡은 2014년에 나와서 유럽의 모든 차트를 1위를 한 물론 빌보드에선 9위를 했으나 유럽에선 1위를 한 댄스곡입니다. 또 유럽 차트를 무시 못하거든요. 그들의 색깔과 그들의 뭔가 취향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일렉트로닉은 유럽이 강세예요. 맞아요. 특히나 프랑스가 잘하죠. 프랑스. 나중에 가면 클럽 꼭 가야지. 그럼 꼭 가야죠. 아 근데 외국 클럽들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요? 옆에 커플이 아니면 네. 입장이 안 된다는. 뭐야 그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뭔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럽 안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네네. 뭐 커플이 있는 사람의 여성에게 뭐 대시를 한다거나 주파를 있어서? 보내면 싸움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는 그 라이브 클럽에 가봤는데 네. 친구들이랑. 저는 그런 일은 없었네요. 그냥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싱글이었어도. 아니 막 옷도 되게 막 철저하게 보고 막 굉장히 거기는 뭔가 그 다른 곳이었 뭔가 물이 좋고 되게 앞에서 검색을 많이 하는 검사를 많이 하는 데였나 봐요. 저는 그냥 듣기만 해서 프랑스 갔을 때 저희 멤버들 중에 네. 갔던 친구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누군지 얘기하면 안 되는 비밀. 그런 부럽다. 밤의 문화를 즐겼던 멤버가 또 있었습니다. 다섯 명 중에 전 아니라는 거. 제가 팬군도 아닐 것 같은데. 노래 들을 거예요. 네네네. 다음 곡 노래? 소개해 주세요. 진짜 궁금하지만 다음 곡 소개하면서 저는 노래가 나갈 때 따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번엔 바스틸이라는 밴드의 오블리비언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이 바스틸이라는 밴드 이름이 특이해서 찾아봤더니 네. 그 프랑스 바스티유 감옥에서 유래한 그 이름이에요. 네. 원래는 그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뜻도 있고 굉장히 죄수를 잔인하게 다루는 감옥을 뜻하기도 한대요. 그렇죠. 그런 감옥이란 이름의 밴드인데 상당히 감성적인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다녀간 영국 밴드 바스틸의 오블리비언. 네. 그럼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바스틸의 오블리비언 듣겠습니다. When you fall asleep With your head upon my shoulder When you're in my arms But you've gone somewhere deeper 오, 바스틸의 오블리비언 들었어요. 네. 팀 이름과 설명해 주신 바스티유 감옥을 또 상상을 하면서 들어봤는데 전혀 다르죠. 다른 그런 감성적인 따뜻한 느낌이 드는 맞아요. 그런 곡이네요. 권현정님, 세상에 첫 음이 나오자마자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네요. 마스티를 이제야 알게 된 저란 죄인. 음악으로 아주 꽁꽁 묶어버리네요. 지금 바스티유 감옥에 들어가셨네요. 그래요. 당장 심쿵 리스트에 추가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괜히 제가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바스틸이 내한하기 전에 알았어야 했는데 저도 그 후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사실 이렇게 좀 뭐랄까 대세인 지금 현재 좀 전성기인 밴드가 우리나라에 내한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에드시런도 지금 내한을 앞두고 있어요. 네. 브리드 어워드였죠. 브리드 어워드에서 지금 최고 앨범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네. 지금 제일 최고 전성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티스트 공연은 꼭 그때 가서 봐야 하거든요. 나중에 아저씨 되고 할아버지 됐을 때 보지 말고 꼭 지금 보셔야 되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바스틸 경우는 저도 좀 후회가 되는 먼저 알 걸 이런 게 있습니다. 좋은 음악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한상희님. 가사가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듣고 있는데 왜 눈물이 나죠? 이게 그런 경우가 있대요. 전 예전에 그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나라 이상은 씨가 네. 그 일본에서 공연을 정말 많이 했던 시절에 일본 클럽에서 이상은 씨 목소리만 들어도 한국 가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울었대요. 저는 그런 건 것 같아요. 음악이란 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전해질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만국 공통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모르더라도 곡의 뉘앙스와 온도는 네. 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푸른밤 시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 이 오블리비언이라는 곡이 네. 다른 곡들도 좀 감성적이지만 앞에 도입부가 확실히 이렇게 몰입력이 강한 곡이라서 저는 선곡을 이 곡으로 굳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 곡의 멋은 어느 부분일까요? 어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이 곡의 멋. 감성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뭐 뭔가 네. 뭐 빠져있는 외로움을 즐기는 그런 뭔가 감성적인 표현을 해주신다면 바스틸의 매력 네. 어려운데? 멋. 이들의 가장 큰 멋은 뭘까요? 댄 스미스라는 남자가 네. 보컬이에요. 네. 그리고 작사 작곡까지 다 하는 이 원맨 밴드로 시작한 밴드라서 저는 이 밴드의 그 매력의 정점은 댄 스미스의 목소리가 아닐까. 이 남자 목소리. 멋있어. 그런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타고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복받은 남자네요. 멋도 안 부리는데 멋있는 게 제일 멋있는 거잖아요. 정말 역설적인 말이지만 이해가 간다. 멋도 안 부리는데 멋있는 게 진짜 그러니까. 멋있는 것. 청바지에 흰 티셔츠. 그거 완얼인 거 알죠? 그러니까. 완성은? 얼굴이다. 완성은 어깨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남자들. 정말 동감해요. 네. 저는 얼굴 별로예요. 어깨가 제일 중요해요. 남자의 완성은 어깨다. 저는 키도 아니에요. 키도 작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키 작은 남자가 훨씬 매력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깨는 있어야 됩니다. 나처럼. 키, 나 키 작으니까 인정. 키 작아다. 우와, 인정하는 사람 처음 봐. 그래요? 멋있는데. 다들 좀 키 안 작다고 우기나요? 아니 굳이 그 얘기를 안 하죠. 아 굳이. 네, 멋집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곡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다음 곡은 우리나라 인디 씬의 아주 감미로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골랐는데요. 네. 유근호라는 남자 싱어송라이터의 노래예요. 네. 저는 이 노래 처음 듣고 유근호 씨가 전혀 누군지 몰랐는데 앨범을 네. 쭉 듣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Walk Alone이라는 곡입니다. 자, 그럼 이 곡도 듣고 와서 설명을 좀 더 들어보죠. 유근호의 Walk Alone 듣겠습니다. 유근호의 Walk Alone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푸근푸근. 그죠. 네. 이 새벽에 정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인 게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좀 이 시간대랑 맞아요. 막 제가 하드록 쪽을 더 많이 좋아했다면은 선곡할 게 많이 없었을 텐데.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이런 곡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 푸른밤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오래 푸른밤과 함께 하시는 이유겠죠. 그렇게 잘 맞으니까. 안 잘리는 이유. 해고당하지 않는. 무슨 말씀 계속 나와주세요. 좀 푸른밤을 그만두지 말아주세요. 6834님, 와, 도입부만 듣고 재생 목록에 담아놨어요. 기분 짱 좋다 하셨습니다. 좋죠. 저는 인디 뮤지션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 딱 좋으면 되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찾아가면? 네. 그게 정말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혹시나 이 노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유근호 씨의 어떤 클럽 공연이나 이런 데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 포크 뮤지션들은 사실 그 기타를 안고 있을 때가 가장 정말 매력이 있을 때거든요. 멋지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공연을 어떤 이야기로 끌어나가는지 꼭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근호 씨는 2013년에 데뷔한 싱어송라이터, 85년생이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거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 고대 국문과를 나오셨어요. 아 이런. 굉장히 좀 수재. 수재 쪽이십니다. 필력. 필력 있으신 분. 그렇죠. 가사를 되게 잘 써야 되는 과네요. 가사를 잘 써야 하는 압박감이 있는 전공이 상당히 압박감이 있는 그런.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체적으로 그 가사가 좀 시 같고요. 네. 그리고 게다가 2011년에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또 입상을 하신 분입니다. 실력파. 실력파에 창 많이. 그렇죠. 그런 스타일. 사람. 이런 스타일은 대부분 이제 안테나 뮤직으로 소속이 되는데. 그쪽으로 다 빠지던데. 굳이 그런 사람만 뽑나? 그럴 정도로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유근호의 노래까지 들어봤고요. 좀 더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노래는 데뷔 앨범 Walk Alone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앨범의 네. 첫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이런 분위기니까요. 앨범을 쭉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의도 없이 순수한데 좋은 곡들이 진짜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이런 노래도 한 번 듣고 버린 노래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렇게 그 선곡 리스트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앨범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멋이란 건 이런 거지라는 주제로 네. 나인 씨의 선곡을 쭉 만나봤어요. 이제 실시간 선곡 받아볼 시간인데. 기가 막힌 선곡들이 많이 올 거예요. 아니 제가 살짝 봤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들이 지금 많이 왔어요. 주르륵 주르륵. 네, 그래서 오늘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소개해주시죠. 9146님, 폴 매카트니 내한 염원 공연을 기획하기도 했던 이승환의 Pray for me, 나를 위한 기도, 스스로 나아가고자 하는 바를 위해 마음을 다지고 염원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멋진 곡 하셨어요. 내한 공연 염원 공연도 있었군요. 야, 이래서 이승환 씨 때문에 내한하시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염원이 모여 폴 매카트니가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4414님, 네. 멋이라는 건 이런 거지에 딱인 남자, 바로 조용필 아닌가요? 네. 전 정말 2013년에 나왔던 정규 19집 선공개곡이었던 바운스를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충격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하셨습니다. 그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그 뭐랄까요, 폴 매카트니도 이제 70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뮤지션이야말로 정말 그대로 멋인 거죠. 제 생각에 네. 남자의 멋은요. 네네.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가 생기는 거예요. 증후할수록. 네. 오,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그럼 아직은 아닌 거네요. 좀 저요? 되는? 저는 뭐 거의 아직은 뭐 새발의 피. 이제부터 싹도 안 났어. 싹도. 나의 멋은 아직 싹도 안 났다. 여러분 제 싹이 어떤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떠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네, 다음 박산들님 들국화의 사랑한 후에 신청합니다. 멋하면 들국화죠. 이 노래 완전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아, 멋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선곡을 받다 보니까 대부분 남자분들의 곡이 많이 오네요. 아, 진짜 그러네요. 멋. 남자. 이건 아닌데, 이건 너무 편견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멋있는 여자도 많죠. 얼마나 많은데. 많단 말이에요. 나인 씨도 제 앞에 있고요.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여성 뮤지션들 지금. 신하영님, 어렸을 때 엄마가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LP를 하루 걸러 트셨거든요. 오늘 주제 들으니까 문득 엘비스 프레슬리의 하운드독이 생각나네요. 영어를 하나도 모르던 어릴 땐 이 노래가 완전 멋쟁이 남자가 예쁜 여자 꼬셔서 되게 신난 노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패기 넘치는 싸나이들 가사였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주제에 부합하기에 손색 없이 신나요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 하운드독으로 정말 엘비스 프레슬리가 모든 여자를 꼬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곡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곡의 내용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모든 여자를 꼬셔서 신났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아, 엘비스 프레슬리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멋있죠. 네. 자. 2521님, 네. 멋이라는 건 이런 노래.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YB 밴드랑 길이 같이 부른 난 멋있어. 제목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믿기지 않아 달콤한 내 입술, 머리를 밀자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런 가사예요. 더티 섹시 멋 폭발 하셨습니다. 더티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더티 섹시 요즘에 좀 대세잖아요. 그래요? 중후한 매력을 가진 류승룡 씨라든지 이런 분들 더티 섹시라고 하더라고요. 류승룡 씨 정말 멋지죠. 거친 느낌의 네네. 그런 섹시함들. 9585님 주제 듣자마자 딱 생각난 가수가 있는데 바로 노라조 분들이에요. 이분들 정말 제대로 멋이란 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듯한 뮤직비디오와 음악으로 시선 강탈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노라조의 니 팔자야 신청합니다. 신청해도 될까요? 신청 되죠. 신청은 됩니다. 이 곡 아세요? 몰라요. 너무 신나요. 진짜? 그러니까 베토벤의 딴딴딴딴 이거 있죠. 나 그거 알아요. 뮤직비디오 보셨죠? 예, 본 것 같아요. 존재 자체가 약이 되신 분들. 도핑 테스트 필요 없어요, 이제. 진짜 노라조는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즘에 재미로 약하고 만들었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분들은 존재 자체가 이제 넘어섰습니다. 존재 자체가 약이 되셨어요. 그러게요. 9272님. 네. 멋이라고 하면 저는 이분이 생각이 나네요. 누굴까요? 궁극의 멋을 발휘하는 데이빗 보이 옹의 Where Are We Now? 듣고 싶습니다. Where Are We Now? 이거다. 데이빗 보이. 진짜 좋아하는데. 멋. 네. 그냥 멋은 데이빗 보이. 그렇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멋을 정의하면 데이빗 보이다. 이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의 역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냥 너무 멋지죠. 멋이에요. 그냥 맞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멋부리네, 지어내네 그런 이야기들.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 맞아요. 진짜. 역사를 쓰고 있죠. 사실 글램락 하면은 데이빗 보이고 데이빗 보이가 거의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장르잖아요. 글램락도 네. 진짜 너무 아름다웠고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남자가 아닌가. 저는 이 노래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멋이란 건 이런 거지. 데뷔보이. 네, 그래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멋에 대한 얘기하니까 되게 좋고요. 데이비보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좀 멋진 나. 데이비보이 듣는 멋진 나 하면서 집에 가려고요. 그래요. 나인씨 감사했습니다. 네. 이희재님. 목요일은 저의 음악 결제권이 빛을 발하는 날. 계속 다운로드 받기 바쁘네요. 고마워요. 푸른밤 하셨습니다. 다운로드라는 미덕이 있죠. 이재씨 고맙습니다. 그래요. 자, 노래 들으면서 나인씨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데이비보이의 Where Are We Now.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나인 씨. 안녕히 계세요.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에서 책도 읽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기도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해봤지만 그래도 나 그거 좋아 외칠 만큼 좋아지는 게 없었다. 대략 몇 년 전에는 누가 좋다 뭐가 좋다 그건 좋고 이건 싫다 등등 참 명확했다. 근데 요즘에 나는 사회생활 10년을 하면서 타협하는 법을 많이 체득했더니 색깔 없는 인간 된 것처럼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누군가 아무개씨 저기요씨 이렇게 부르면 딱 알맞을 그런 인간처럼.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 모아보기로 했다.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 둘씩 찾다 보면 잃어버린 내 마음도 이름도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더 이상 아무개씨 저기요씨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불리는 삶은 너무 무섭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경아님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좋아서 하는 밴드의 길을 잃기 위해서 였습니다. 재밌죠? 길을 잃기 위해서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을 찾으려고 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저기요 씨, 아무개 씨 이렇게 불리고 싶지 않다라는 사연을 소개해드렸어요. 맞아요. 쉽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나 그거 좋아 라고 이렇게 소리내서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더 힘들어져가는 것 같아요. 시선들의 문제 드리겠죠. 최혜진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온전한 본인의 이름이 불릴 날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선배님, 김대리, 애기 엄마 등등 그런 면에서 공감 가는 색을 이었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 생기면서 나의 뭐 사회적 위치 같은 것들이 생겨나면서 내 이름이 아닌 새로운 나의 이름? 그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꼭 그런 것들을 나쁘다고 보기만은 힘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주는 소속감, 그리고 위치, 그리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이름들을 들었을 때, 호칭들을 들었을 때 책임감도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존진님, 저기요 씨, 아무개 씨라니 세상에서 지워지는 기분이네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게 지금부터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 기억이 되고 남고 이름을 남기고 무언가를 두고 가길 원하죠. 그런 것들이 이름이 되는 것 같고요. 내 머릿속에서 나의 뿌리에서 나온 무언가이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 좀 더 볼게요. 장혜정님, 회사 끝나고 알바 끝나고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났네요. 타이어 교체해주는 업체 기다리다가 배터리까지 방전이 돼서 집에 도착했지만 집 앞에서 시동 켜놓고 대기 중입니다. 방전되면 30분 이상 시동 걸어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곤하고 힘든데 지치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도 방전된 경험도 있고 펑크가 난 경험도 있고 한데 정말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이거 펑크 같은 경우에는 예방도 좀 힘든 편이어서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좀 짜증나는 차량 문제들 손꼽힐 것 같은데 펑크와 방전 동시에 났다니 더 좀 속 쓰리실 텐데 액땜했다고 생각하시고 훌훌 털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동은님, 쫑디, 저 오늘 처음으로 중고 거래 해봤어요. 중고 거래를 할 때 사기치는 분들 많다고 해서 살짝 겁을 먹고 나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좋은 분을 만나서 좋은 휴대폰 구입했네요. 뭔가 처음 해보는 것을 하고 나니 왠지 모르게 뿌듯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중고 거래 이거 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꼭 또 중고거래, 뭐 택배거래 이런 것들보다는 만나서 하는 게 좋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 저도 중고거래를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신발 같은 거 패션 관련 물품들 뭐 찾기 힘든 것들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 직접 나가본 적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할 때도 있고 뭐 중고거래 뭐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필요한 것 들도 있고 신뢰 문제들이 좀 큰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은데 안 좋은 중고 거래 이야기가 인터넷에 너무 많아서 그런 이야기는 좀 줄어들고 이제 없어졌으면 합니다. 홍주희님, 이제 이어폰 끼고 밀린 살림하고 있는데 깨끗해진 울집 보니까 개운하고 스트레스 팍팍 풀려요. 역시 푸른 밤은 이어폰 듣고 즐기는 게 제맛이네요. 내일 휴무인데 옷 수선 맡기러 홍대 가거든요.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 소개된 카페 가보려고요. 수고하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어땠는지 후기도 알려주시고요. 홍대에 이런저런 숨어있는 그리고 밖으로 나와있는 예쁜 카페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푸른밤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다녀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하시는 것도.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더 밴드 페리의 If I Die Young 그리고 스위스로우의 괜찮아 떠나. 이 곡은 이은지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If I die young, bury me in sand, lay me down on a bed of roses, sink me in the river at dawn, send me away with the words of a love song. Lord, make me a rainbow. 오늘 방백 겨울 나무로부터 봄 나무에로 황지우.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이다.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20도 지상에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 쳐들고 무방비의 나무으로 서서 두 손 올리고 벌 받는 자세로 서서 아 벌 받은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러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밀고 간다 막 밀고 올라간다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으스러지도록 부르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푸른 잎이 되고 푸르른 4월 하늘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된다 아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너무나도 유명한 황지우의 이 시 특히 마침내 끝끝내 꽃피는 나무는 자기 온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이 부분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도 서서히 지나가는 시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참 별일 없고 심심하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견디는 고통은 누구나에게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긴 겨울 견디고 마침내 끝끝내 일어서서 꽃을 피우는 겨울나무처럼 우울한 청춘의 시기 역시 마침내 꽃을 피우는 날까지 이게 아닌데 싶은 순간도 버티고 견디면서 기다리라는 이 시의 조언 우리 같이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런 순간들이 지나면 어느덧 우리는 다시 푸른 봄과 꽃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끝곡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1교포 뮤지션 양방원의 연주곡이죠. Flowers of K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